난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. Wait, 한순간 맘을 뺏긴 거야. 넌 오늘을 기억해야 할 이유. 향긋한 향이 마저 완벽했어. 자연스레 끌려 나도 나를 멈출 수 없어. 바람에 틀어진 머리도 내게 너무 예뻐.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어. Baby you are 내가 찾던 단한 사람. 확신뿐인 나 내가 널 포기할 수 없는 이유. 널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게 맘을 열어. 너도 이젠 어쩔 수 없어. 아닌 척하는 너의 말투와 눈빛에서 느껴. 설레는 맘 숨길 수 없어. Baby you are 내가 찾던 단한 사람. 단한 사람 you are. Yeah you are 하루 종일 네 생각에 날 미칠 것만 같아. 오늘만 너너 I'll let you get the best, best, best, best, best of me. 난 진심이 내게 정해지지 않았니. I'll let you get the best, the best, the best. 결국엔 너로 결론이 나. 이유 없이 바란다는 걸 like 밤새 말해줄 수 있어. 내 눈을 봐. 틈틈없이 완벽한 스타일의 맵시 눈에 담긴 순간 직감. Oh God. 온통 낯설어 something new. 내 모든 것들이 바뀌는 기분. 내가 찾던